추억의 골든팝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든팝스를 진행하는 이광용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겨울을 보낼 때마다 매번 드는 의구심. 열대지방도 아닌데 허구한 날 비가 오고, 그것도 운치 있고 정갈스러운 그런 느낌과는 거리가 먼, 으스스하고 어떻게 이 겨울을 보내야 할지 멘붕이 오기도 하죠. 추억의 골든팝스에서 보내드리는 추억같은 노래로 이 지긋지긋한 분위기를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곡 골라봤습니다. 굿모닝 스타샤인, 올리버의 1969년도 작품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지방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보질 않아서 알 길이 없습니다. 미국인 만나면 물어봐야지 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한 지가 벌써 한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비가 연일 내릴 때마다 서든 캘리포니아가 공공연히 그리기까지 합니다. 어찌됐든 캘리포니아 남부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It Never Rain in Southern California, 알버트 하먼드의 음성으로 노래 이어집니다. It seven. Didn't think before deciding what to do. All that talk of opportunity, TV breaks and movies rang true. 관련된 노래들이 참 많은데 비 하면 떠오르는 밴드가 하나 있죠.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 CCR. 미국과 영국 이외에서는 감히 비틀즈와 맞설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던 그룹이었는데요. 그들이 비와 관련된 두 개의 명곡, 누가 이 비를 그치게 할 것인가, Who Will Stop the Rain, 그리고 또 하나 명곡인 그 비를 본 적이 있느냐, Have You Ever Seen In The Rain, 두 곡을 들으시면서 우리 곁에서 이 비를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sing a play. How we cheered for more. Crowded rush together, trying to keep warm. Still the rain kept pouring, falling on my ears. And I wonder, who'll stop the CCR의 Who Will Stop the Rain과 CCR의 명곡을 보니 타일러가 1984년도에 부른 Have You Ever Seen in the Rain 두 곡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냥 즐겁게 가사를 흥얼흥얼 대충 얼버무리면서 따라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노래가 밝은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미군이 비행기에서 고엽제를 살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 두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가사를 확인하고 그 가사 내용이 해석하는 각도에 따라 사회 비판적인 요소도 꽤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시대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특히 Have You Ever Seen in the Rain은 그룹 해체와 관련해서 이 노래를 풀어가는 그런 평론가들도 있더라고요. 진실은 이 노래를 작곡한 존 포거티만 알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도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꽃송이 가슴에 꽂으면 동화 속 왕자가 부럽지 않아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을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4월과 5월에 꽃내음이 나는 듯한 아름다운 노래 장미였습니다. 이 노래는 1979년도에 발표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죠. 1979년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해로 기억되는 해 아닙니까? 그 당시 하면 저는 버스와 책한권이 떠오르는데요. 정말 콩나물 시루처럼 많은 승객을 태운 버스를 타고 아침에 등교하던 그 시절이 생각나는군요. 빼곡빼곡 도저히 더 이상 사람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운전수 아저씨가 이리저리 핸들을 돌리시면서 차 안에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차장 누나는 문이 열린 채 승객을 매달고 오라이 하면서 버스 문을 손바닥으로 왜 딱딱 치잖아요. 딱딱 치시면서 서커스 하듯 승객들을 요리하던 그 시절의 버스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이 생각나는데요. 당시에 그 버스 안에서 제가 어느 누나의 책가방을 쳤고 그 누나의 책가방에서 문고판 책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주워가지고 그 누님한테 제가 드렸는데 그때 책 제목이 황석영 씨의 산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산포 가는 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업화 시절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 병폐와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귀향하는 세 명의 주인공을 통해 조명한 걸작이죠.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그 내용을 거의 다 잊어먹었지만은 한국 현대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라는 것 정도는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한국 영화의 거장 고 이만희 감독이 백일섭 씨와 차아연 씨를 주연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이만희 감독은 우리에게는 널리 알려진 중견 배우 이혜영 씨의 아버님으로도 널리 알려졌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노래 들어보시겠습니다. 산포 가는 길. 길 끝에는 산포로 가는 길이 있겠지. 굽이굽이 산길 걷다 보면 한 발 두 발 한숨만 나오네. 아, 나도 따라 산포로 간다고. 사람도 이젠 소용없네. 산포로 나는 가야지. 마루 쉬어가는 길 소나 내 사연 전해 듣겠소. 정든 고향 떠난 지 오래고 내님은 소식도 몰라요. 아, 나도 따라 산포로 간다고. 사람도 이젠 소용없네. 산포로 나는 가야지. 4989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병식의 자동 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021-247-4989.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젊은 세대에겐 시간여행을 통한 세대교감을 기성세대에겐 추억여행을 통한 삶의 재충전을 주는 추억의 골든팝스는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카페 비즈니스 매매는 ABC 황문화 신부 미용 전문 써니 헤어앤메이크업 협찬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록앤돌의 역사를 음악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락앤롤의 대부 처크베리와 그의 친구들을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엘비스가 나오기 전까지 엄밀히 따지면은 물론 엘비스도 동시에 동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지만 워낙 대단한 인물이다 보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쯤에 한번 따로 떼어내서 특집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를 제외한 락앤롤의 초기 스타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들어보시죠. 1, 2, 3 o'clock, 4 o'clock, rock 5, 6, 7 o'clock, 8 o'clock, rock 9, 10, 11 o'clock, 12 o'clock, rock We're gonna rock around the clock tonight Put your glad rags on, join me, hon We'll have some fun when the clock strikes one We're gonna rock around the clock tonight We're gonna rock, rock, rock till broad daylight We're gonna rock around the clock tonight When the clock strikes 2, 3 and 4 Chimes ring five, six, and seven. We'll be right in seventh heaven. We're gonna rock around the clock tonight. We're gonna rock, rock, rock till broad daylight. We're gonna rock around the clock tonight. Oh, and it's eight, nine, ten, 11, two. I'll be going strong, and so will you. We're gonna rock around the clock tonight. We're gonna rock, rock, rock till broad daylight. We're gonna rock around the clock tonight. Rock Around the Clock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패트 도미노를 얘기하면서 흑인이면서도 백인 음악인 컨트리 음악을 수용해서 새로운 음악을 선보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반대로 필의 헬리는 백인이면서도 흑인의 리드맨 브루스를 수용해서 로커빌리라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역사상 최초의 락앤롤 스타로 인식되기도 하죠. 지금 들으신 락 어라운드 클럭은 존 포드 감독의 55년도 작품인 폭력교실에 삽입된 노래로 당시로는 경이로운 음반 판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차트 정상을 차지하기도 했죠. 사실 영화 폭력교실은 청소년들의 교내 폭력을 다룬 영화로 미국 사회에 일대 충격을 준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물론 영화를 공부하시는 분들 또 음악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영화를 빼놓고는 50년대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 폭력교실은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에타 제임스의 At Last 들어보시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At last, my love has come along. My lonely days are over. Was wrapped up in clover. The night I looked at you, I found a dream that I could speak to, a dream that I can call my own. I found a thrill to press my cheek to, a thrill that I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록앤롤의 초기 스타들을 지난주에 이어 음악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들으신 에타 제임스의 At Last는 61년도 곡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노래와 동시에 에타 제임스는 팝계에서 한 4, 5년간 자취를 감추게 되죠. 바로 마약 복용으로 인한 몇 년간의 공백인데요. 이 당시 에타 제임스가 67년도에 다시 그 팝계에 복귀하게 되는데 복귀하기 전까지 정신병원에서 이 처절한 자신과의 투쟁 뭐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팝계에 67년도에 다시 복귀한 후 음악사에 길이 남을 명곡 I'd Rather Go Blind라는 곡을 발표하게 되죠. 자, 그럼 먼저 노래 들어보시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타 제임스의 사랑하는 이가 떠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차라리 눈이 멀겠어요 라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원을 담은 I'd Rather Go Blind 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이 곡에 맞춰 퍼스트 레이디와 춤을 추는 장면이 전 세계 TV에 몇 년 전에 방송되기도 했었죠. 그녀가 2012년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수많은 추모 인파가 모여 브루스의 여왕의 마지막 길을 배웅을 했는데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오늘은 빌 헤일리와 에타 제임스를 통해 락앤롤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79년도 대학가요제 대상을 수상한 김학래 임초로 씨의 내가. 세상에 기쁜 꿈 있으니 가득한 사랑에 눈 내리고 우리 사랑에 노래 있다면 아름다운 생 찾으리다. 이 세상에 슬픈 꿈 있으니 외로운 마음에 피를 적시고 우리 그리움에 날기 있다면 상념의 방랑자들이다. 이내 마음 다하도록 사랑한다면 슬픔과 이별뿐이네. 이내 온정 다하도록 사랑한다면 진실과 믿음뿐이네. 내가 말 없는 방랑자라면 세상의 돌이 되겠어. 해가 빛 찾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이 세상에 기쁜 꿈 있으니 가득한 사랑의 눈 내리고 우리 사랑의 노래 있다면 아름다운 생 찾으리다. 방송 출판계에선 가끔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 음악을 선정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선정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노래는 어떤 곳에서는 머레어 캐리 노래로 또 어떤 곳에서는 원곡인 해리 닐슨의 곡으로 순위 상위에 위치하여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해리 닐슨의 Without You인데요.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랑 타령을 하고 있네요. 해리 닐슨입니다. Without You. 너와 I can't forget this evening or your face as you were leaving. But I guess that's just the way the story goes. You always smile, but in your eyes your sorrow shows. Yes, it shows. No, I can't forget tomorrow when I think of all my sorrow. And I had you there, but then I let you go. And now it's only fair that I should let you know what you should know. That's just the way the story goes. You always smile, but in your eyes your sorrow. 기계 문명이 빠르게 발전 변화하면 할수록 우리들에게 추억과 그리움은 더더욱 감성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 추억을 이렇게 음악을 통해 회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맨하탄스의 키스 앤 세이 굿바이 되겠습니다. SPM 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초의 골든파스 벌써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린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비즈니스 매매는 황문화, 신부 미용 전문인 써니 헤어 앤 메이크업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This has got to be the saddest day of my life. I called you here today for a bit of bad news. I won't be able to see you anymore because of my obligations and the ties that you have. We've been meeting here every day. And since this is our last day together, I want to hold you just one more time. When you turn and walk away, don't look back. I want to remember you just like this. Let's just kiss and say goodbye. Today, there's just so many things to say. Please don't stop me till I'm through. This is something I hate to do. We've been say goodbye. Many months have passed us by. I'm gonna miss you. I'm gonna miss you. I can't lie. I'm gonna miss you. I've got ties, and so do you. I just think this is to do. It's gonna hurt me, I can't lie. Maybe you'll meet another guy. Understand me, won't you try. Let's just kiss, say you will find another guy. goodbye.